Beautiful my girl, my beautiful my girl, and so beautiful my girl. In the cube, girl, this is my confession. Drop that. Oh, listen to my heart, 내 맘 들어봐봐. 어떤 말로도 너를 표현할 수 없지만 그냥 내 스타일로 내 맘 들려줄게. So beautiful, my girl. You are all girl. You are all girl. 시간이 지나도 누구보다 내가 더 너를 아껴줄게, my girl. 모두 다 줄게, 너 나에게. You, 네가 어디 있건 달려갈 수 있어. I'm always think of you. 지금보다 내가 더 너를 사랑할게, my girl. Beautiful my girl. You are all girl. You are all girl. 시간이 지나도 누구보다 내가 더 너를 아껴줄게, my girl. 모두 다 줄게, 너 나에게. 네가 어디 있건 달려갈 수 있어. I'm always think of you. 지금보다 내가 더 너를 사랑할게, my girl. You my girl. Feeling in my heart, so now. So beautiful, my girl.